그냥 놔버렸어. 그렇게 죽고 살더니 눈가가 젖었어. 뚝뚝뚝뚝 내 기분 못해 야리고 심수 뻗쳐진 탓에 풍선처럼 화가 부풀어 터졌어. Strong honey 지난주에 앨범 작업했어. 어젯밤에 친구가 꼰대 깐데 오늘 아침 알람 맞추는 걸 깜빡했다. 너도 문자가 더 편하지 않나 맞잖아. 나부터 잘할게 너 변명 안 할게. 네 예쁜 입에서 두 번 다시 욕 나오지 않게. 너를 사랑해. 나부터 잘할게 너 변명 안 할게. 네 예쁜 입에서 두 번 다시 욕 나오지 않게. 너를 사랑해. You look so bad. 내가 잘못했어. 영문은 모르겠지만 난 침묵해. Cause I'm troublemaker. 뺨 때려도 대져주는 척 아니야. 궁색한 핑계만 잔뜩 늘어나봤자 어차피 너 손아귀야. 나 좀 볼래. 그만 고개 떠올려. 오늘 밤에 영화나 보러 갈래. 너는 어째 돌아진 모습 마저 귀엽냐. 지금 살짝 웃는 것 같아. 맞잖아. 나부터 잘할게 너 변명 안 할게. 네 예쁜 입에서 두 번 다시 욕 나오지 않게. 너를 사랑해. 나부터 잘할게 너 변명